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금요일. 아, 참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일주일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예. 정말 헬스기 좋아보시는.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는데, 예. 예, 이번 주는 조금 쉬셨나 봐요. 예, 이번 주에는 우선 예. 다이빙을 안 했고요. 아, 네, 다이빙을 안 했고 일을 좀 하느라고 다른 일. 그래서 무리는 안 했죠. 아,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었는데 겨울이었잖아요. 네. 근데 다이빙하면 안 춥나요? 다이빙을 할 때 그 웨슈트라고요. 네. 그 잠수복을 입는데 그 잠수복이 어지간한 네. 보온 효과는 갖고 있어서요. 어, 예. 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가지고. 네, 예,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아, 그런데도.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겨울이었는데. 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선 입고 갈아입을 때 좀 춥고 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몸에 열이 생기니까 생긴 열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왜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손발이 제가 이제 예전부터 어렸을 때 차가지고 이제 부모님 네.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은 뭐 인삼 좀 먹어라, 홍삼을 먹어라, 뭐 따뜻한 거 좀 먹어라 맨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일단 귀찮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잘 못 느꼈었는데 그냥 손발 가끔 차고 그런 건데 뭐 남들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특별한 나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이제 뭐 이제 병명으로 수족냉증이라고 따로 이제 병명이 따로 있는데 네. 사실은 병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체질이요? 예, 체질이 좀 남들에 비해서 체질적으로 온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죠. 아. 그 수족냉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거든요.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이유는 그 이제 음양 이론 아, 네. 들어보셨죠? 네. 예, 음양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잖아요. 네. 여자는 좀 정적이고 남자는 활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몸 안에 갖고 있는 음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여자들 경우에는 이제 음적이고 정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열이 적은 게 당연한 거고요. 아. 남성은 열이 많은 게 예,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정상이냐 뭐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남자이면서도 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할지 모르겠고요. 네. 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원래 양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태어났으면은 몸이 찬 게 태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수족냉증은 이제 병이 아니고 이제 증상일 뿐인 거고요. 아, 그래서 증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병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네. 뭐 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몸통을 중심으로 사지 말단이 네. 사지가 이렇게 내 손발이 뻗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손발까지 이 열기가 뻗어 나가야 돼요. 네. 근데 내 몸 안에 가운데 중심에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까지 열기가 뻗쳐나가질 못하니까 손발이 찬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뭐 중심. 중심의 심장 뭐 네. 네, 어제 오장육부 예. 이 내장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 기능이 정상이 되면 이 손발은 이제 제일 멀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잖아요. 예. 이 먼 곳까지 열기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지 말단 부분이 네, 차가워 차가워지는 게 이제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아, 예. 그러려면은 이거를 따뜻하게 끝까지 보내려고 하면 네. 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보온에 본인이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찬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고. 음식. 네, 따뜻한 음식을 네. 위주로 먹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체질과 연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이 체질을 바꾼다는 거는 어지간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 그래서 체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다. 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몸의 보온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거. 네. 하지만 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도리어 하지만 반대로. 예. 네, 하지만 열이 많아서 오히려 생기는 질환들이 또 있어요. 아. 네. 그런 거는 또 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취약한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대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 항상 원인도 모른 채 예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추위도 잘 타고 손발도 차니까는 여름에도 이제 항상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지만은 항상 가방에다가 긴팔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네. 근데 긴팔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추우면 입었다가 벗었다 했는데.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름에 더운데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고 더워 죽겠다고 막 벗으라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막 추우니까 네. 입고 있는데.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네. 네, 하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예 아무래도 여름에는 여름에 긴팔을 입을 정도면은 이제 조금 심한 경우죠. 이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반팔은 가끔 입어도 반바지는 거의 안 입어요. 웬만해서는 네. 네. 운동할 때 빼놓고. 저도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 에어컨이 돌면은 네. 예, 우선은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이나 네. 뭐 오랫동안 에어컨 밑에서 있어야 되는 경우면은 예, 잠바나 예, 긴 옷을 챙겨 가야 되고 그냥 뭐 밖에서는 그렇게까지 예, 여름에 네. 긴팔 입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매일 그랬던 건 아니긴 한데. 네, 예, 물론 그렇죠. 예, 네. 예, 그것도 이제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틀려요. 네. 예. 일단 모르니까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죠.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체질이 조금 변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더 추위 얘는 조금 더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 체질은 안 바뀌지만 조금 더 추위에 더 그러니까 성장하시면서 체질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죠. 아, 조금 예, 더. 예. 아. 뭐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음식 습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는 환경. 아. 어떤 지역에서 살았냐. 북반구 남반구 틀리고 똑같은 한국이지만 남쪽 지역 북쪽 지역도 틀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리어 이제 열이 많을 경우 네. 네. 아, 이거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예. 네.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걸 마저 이어서 네. 열이 많은 사람들 이제 제 가까운 데서는 저희 형이 그러거든요. 저희 네. 형이 열이 굉장히 많아서 겨울에도 특히 뉴질랜드 집이 춥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막 집에서도 막 그 막 잠바 입고 막 네. 그러고 있는데 네. 형은 막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됐을 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동남아 지역, 그 네. 더운 지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네. 몸이 원래 기본적으로 열이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뭐 근데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경우보다 뭐 열이 없는 경우가 더 발생 가능한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몸이 차서 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 소화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네. 예. 소화 기능이 떨어질 거고 신진대사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를 그닥지 좋아하진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좀 보통 좀 예민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 네. 예. 생리통이 있는 경우가 80% 이상 돼요. 따뜻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손발 찬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잦은 감기, 잦은 그다음에 비염, 천식 네. 네. 예, 이런 경우들 대부분 다 몸이 차서 생기는 케이스예요. 대다수가 물론 열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식, 비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 찬 경우가 더 많.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이제 좀 귀찮아지고 막 그런.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거든요. 좀 활동적, 그러니까 좀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네. 말씀드리는. 근데 말씀하신 게 딱 와닿는 게 감기. 이제 환자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추울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왔다 지금 뭐 겨울에서 봄 뭐 봄에서 아니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갈 때 네. 이제 일교차가 이제 커졌을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항상 걸리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몸이 차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일 중심이 비위라고 해서 이제 소화기능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일 쉽게 영향을 받는 곳이 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염, 이제 감기 증상이 오면 네. 기본적으로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막히고 심한 사람들은 만성 비염, 뭐 천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편화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비염 같은 경우인데 비염이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예, 뉴질랜드에는 더 많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무슨 카펫 생활 때문에 그런다는 말도 네, 있고. 뭐, 근데 그거는 저번에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토피랑 원인 그 비슷한데 카펫은 요인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 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몸이 차면 폐 기능이 몸이 열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쉽게 감기를 걸린다. 그다음에 쉽게 비염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그 폐가 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한국이든 어디든 그 이 서양 의학 네. 예, 웨스턴 메디신 쪽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비염일 경우에 뭐 항히스타민제를 주죠. 치료제.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 아니면 스테로이드제인데 그거의 작동 원리는 그냥 이 항히스타민제라는 거는 히스타민이 몸에 생긴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거라고요. 그 뭐 뭘 억제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죠. 아. 예, 비염이면 비염. 뭐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비염에서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치료는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뭐 꽃가루 알레르기도 마찬가지고요.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네요. 에, 약간 그렇죠. 역할은 다르겠지만 네, 그냥 의미적으로는. 증상을 억누르는 네.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 꽃가루 알레르기, 그 다음에 뭐 또 일반적으로 이제 찬 공기를 왔을 때 찬 공기를 그 온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찬 공기를 갑자기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폐예요, 폐. 폐가 차갑기 때문에 이 외부의 반응에 적응을 못하니까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경우에 네. 예 그럴 경우에도 이제 재채기를 하게 되죠. 그 재채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폐가 움츠러진 거를 피기 위해서 재채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아 다시 부풀려야 되니까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폐가 이 냉기에 의해서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움츠린 거죠. 네. 움츠려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채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 예. 하여튼 치료 방법에서는 우선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인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냉증이 있을 때요. 손발이 네. 찰 때. 아, 손발이 차니까는 이제 뭐 다시 따뜻하게 하고 싶을 거 따뜻하게 하고 싶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되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네.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빠른 방법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잠깐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네. 아니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도 진통제처럼 잠깐의 효과만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외부의 반응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제 몸이 찬 사람들이 이제 특히 차니까 밖에서 외부 온도가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불면은 더 네. 쉽게 이제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일 생강차를 먹는 거예요. 생강차. 예. 그 생강이 뭐 최근에 뭐 페이스북이나 네. 인터넷 보면은 뭐 생강에 뭐 50가지 효능 하면서 생강이 뭐 좋은 점 효능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네. 예. 그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생강이 여러 가지 분야에 좋다고 이제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강은 이제 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오랜 동안 약으로도 많이 사용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네. 예. 음식 재료로도 많이 써왔고. 그 왜냐면은 이 생강이 굉장히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에요. 열이 많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는 각자의 성질이 있어요. 네. 어떤 음식은 찬 성질이 있고 어떤 성질은 중성이고 어떤 어떤 음식은 열이 많은 음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강은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 음식 요리를 할 때는 생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중식에서요? 중국 음식에서는. 아. 중국 요리요. 아. 예.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생강을 중요시 생각하는 데는 그 생강의 작용 중에서 몸을 열을 내는 작용도 있지만 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생강 특히 위가 안 좋고 위가 찬 사람들은 생강차를 매일 먹는 게 좋고요. 그러면 위가 따뜻해지면 혈액 순환도 더 잘 돼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지 말단까지 피를 밀어주는 작용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생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시작하기 전에 네. 여름에는 이제 여름에까지는 먹을 상황까지 몸이 찬 편은 아니고 네. 겨울이 시작될 쯤 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강차를 최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음식이든 어떤 약이든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몸이 열이 많은 분들은 네. 굳이 생강차를 먹을 필요도 없고 네. 먹으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생강차를 어느 정도 먹어서 갖고는 예, 뭐 열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그만큼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이자 약이기 때문에 예, 큰 부작용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또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뭘 마셔야 되냐? 근데 열이 이제 진짜 많은 경우가 있고요. 네. 가짜 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저희 형이 겨울에도 한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한국은 뭐 집이 따뜻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걸치는 걸 안 좋아해요. 덥다고. 그 정도면은 과한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그냥? 열이 진짜 열과 가짜 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속은 찬데 이 겉에 열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예 추위를 별로 안 타요. 하지만 이 안에서 증상은 몸이 차서 생기는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네요, 그건 또. 그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짜 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가짜 열일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땀구멍이 막힌다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예, 땀구멍이 막힌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겨우 아 여름에 네.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쉽게 요즘은 에어컨이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네. 뉴질랜드는 거의 예, 없지만 그러면 이 냉방병이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러면 밖은 덥고 안은 춥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에 장시간 있으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겨울 여름 내내 땀구멍이 막혀요. 땀구멍이 막힌다는 얘기는 이 내 몸 안에 있는 열 아 열을 보호하려고 열기하고 밖에 외부 온도하고 네. 외부 공기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피부는요 네. 인체에서 제일 큰 외부와 소통하는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도 장기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장기와 같은 기능을 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가스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네. 밖에서 들어온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 이런 네. 것도 피부를 통해서 피부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폐만 갖고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피부 호흡을 해요. 그 얘기는 땀구멍이 안 막혔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땀구멍이 없는 동물들 강아지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가 열심히 뛰고 나면은 혓바닥으로 내면 핵핵거리죠. 그걸 왜 그러냐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네. 되는데 내보낼 수 있는 거는 호흡기밖에 없는 거예요. 코랑 입. 근데 코는 구멍이 작죠. 네. 그러면은 최대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혀부터 식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피부 자체가 호흡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열이 많으면 땀을 내고 아니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열을 발산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랜 동안 냉방 네.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있다 보면은 이 땀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에어컨 바람을 계속 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 열 밖에 있는 열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몸에 열이 있는데도 몸에 열이 있는데 또 열이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미 그렇죠. 열도 열이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몸은 속은 찰 수 있지만 이 표피가 네. 표피가 굳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우선은 밖에 있는 열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찾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바람, 네. 뜨거운 온기가 왔을 경우에 두 번째는 자체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냥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열 플러스 열이 돼서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속은 차지만 이 바깥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열이 바깥에만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세 가지 정도 경우가 있어요. 사람 체질마다 다 틀리니까.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우선 몸 안에 내가 열이 속은 차지만 열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네. 그 속은 찬데 이 열이 이 표피 바깥에서 못 나가고 머물러 있는 경우예요.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동굴 생각하시면 한 여름에 동굴을 들어가잖아요. 네, 네. 동굴 들어가면 바깥에는 엄청 덥고요. 네. 푹푹 찌는 날씨지만 동굴 안에 들어가면 차잖아요. 시원하죠. 예,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표피는 열이 있고 속은 차가운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몸에 난 열이 많은 사람. 열이 많은 사람이다. 예. 실제로 열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못 봤고 대부분이 속은 찬고 밖에 열이 있는 경우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퍼펙트 무브.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 5232 엄마! 모기 모기! 어머어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탈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네, 박사님 이제 노래를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속은 차지만 겉은 이제 뜨거운 사람들이 해가지고 가짜 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반대도 있나요? 반대도 있죠. 어. 반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추운 지역에서 많이 사는 분들이. 네. 그런 케이스인데 냉기에 계속 오래 저기 하다 보니까 밖은 냉기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 냉기에 밀려서 열이 속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추위 그런 분들은 이제 추위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이 열증 열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그렇죠. 바뀌는 거네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그렇게 큰 게 차이 안아서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 밑에 지역은 따뜻한 열대 그렇죠. 기후도 나타나고 추우면은 오히려 예, 러시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추운 지역, 뭐 영하 40도까지도 떨어지는 예, 여름에 또 뭐 20도를 넘지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 중국의 뭐 의학이 발전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기후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그러겠네요. 예, 예. 사람도 인구도 인구지만.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뭐 서남 지역, 서북 지역하고 이 중국 동북 지역, 동남 지역하고 또 굉장히 많이 틀려요. 가보진 않았지만은 완전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환경적으로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서남 지역 갔다가 서북 지역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서쪽의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까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남 지역은 열대예요. 아 그냥 뭐. 예. 지천에 바나나가 열려 있고요. 파인애플 자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뭐 예. 그 열대 태국 뭐 그런 느낌. 베트남이랑 네. 베트남이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거기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곤명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예. 그 지역은 또 지대가 또 높아요. 아, 지대도 높아요? 예. 덥지만 더운 남쪽이지만 지대가 높아서 항상 거기는 사시사철이 봄 같은 기후다 그래서 예. 뭐 꽃박람회가 세계 꽃박람회가 되게 유명하죠. 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기는 좋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 히말라야 산맥 자락이에요. 아.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있는 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다 경험한 거예요. 아, 그거를요? 예. 여름에 제가 그 지역을 2주 정도 네. 여행을 했었는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기후 변화를 다 경험했었죠. 예. 계절은 같지만 여러 가지 계절을 체험하는. 네,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가짜 열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과 또 반대되는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뭐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 네. 혈색, 얼굴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도 알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맥을 보고 알 수 있고 아 맥으로도 그게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혀요? 예, 혀를 보고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혀를 보면 만약에 몸은 찬 것 같은데 혀는 혀바닥은 아주 새빨갛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몸 안에 열이 있다고 그런 경우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열을 몸 나 자기는 몸에 열이 많다고 하는데 혀 색깔은 아주 붉은색이 아니고 예, 좀 푸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혓바닥은 이제 피색 붉은 색깔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흰색에 가까운 흰색과 예예 예, 예. 아. 중간 단계 이제 혓바닥의 색깔의 강도에 따라서 네. 이 사람 몸 안에 열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어요. 오. 네. 이게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운 경우고요. 예. 맥은 일단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그런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청나라 어의 자손이에요. 아.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병원에서 고열로 열이 40도가 넘어가서 네. 아주 위험한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을 내리는 해열 링겔을 네, 투여하는 방법이 링겔 제일, 맞더라고요. 네, 제일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아무리 해열제를 투여를 해도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서양 의학, 중의학 네. 이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병원에. 아,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이제 중의학적인 도움을 청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환자 자체가 워낙 또 고위 관리였기 네. 때문에 그 유명하신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딱 환자를 딱 보고 이분 증상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무슨 물을 마시고 싶냐 물어본 거예요. 네. 너 뜨거운 물 마시고 싶으냐 차가운 물 마시고 싶으냐 네. 그럼 고열에 40도가 올라가는 고열 환자가 네. 뜨거운 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시원한 물을 먹고 그쵸. 싶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뜨거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나는 증상은 열증이었지만 네. 속은 사실은 찬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먹고 싶은 거죠. 아내가 차가우니까는 네. 자기가 느꼈을 때는. 네.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뭐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네. 열병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저를 가르쳤던 선생 교수님이 항상 다른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가짜와 진짜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잘 모르겠으면 맥으로도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도 판별이 안 될 경우에는 네. 환자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화 같은 거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진짜 열과 가짜 열은 구분을 잘못하면 네. 치료를 하지만 오히려 환자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을 내리는 약을 계속 투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속은 찬데. 속은 더 차가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도리어.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아토피. 예. 저번에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아토피가 이제 피부에 열이 생기면서 발진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옛날에는 그 열증이 맞았거든요. 근데 네. 현대에서 생기는 아토피들은 열증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아토피 치료를 대부분 열을 내리는 쪽으로 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속은 차고 열을 내리는 약을 많이 쓰니까 속은 점점점 더 차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치료가 시기를 놓쳐서 더 심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창기 아토피 치료를 하는 방법에서 예. 그런 식으로 약을 진가를 판별을 잘못하면 환자는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제 아까 이제 물이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물을 마실 때 막 물을 마셔도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게 갈증이 해소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이제 지내다가 했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함을 못 느끼면은 시원한 물을 마셨고 해도 그런 것도 뭐 일종의 증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글쎄 정확히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은 기본적으로 물은 상온에 있는 물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그 저도 어렸을 때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벌컥벌컥 네, 마시고 그게 가장 뭔가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막 예. 했는데 그게 몸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중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이제 하면 제가 96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거든요. 네. 96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냉장고에서 있는 물을 먹는다는 건 중국 애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은 항상 끓여서 먹고 따뜻한 물을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물, 얼려 있는 물을 어디서도 팔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상해는 특히 더운 지역이거든요. 아, 네. 이제 제가 있던 북경에 비하면 상해 여행 갔을 때 그때 처음 길에서 얼려놓은 생수를 파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항상 뜨거운 물을 생활했었어요. 네, 일단 뭐 차문화도 워낙에. 예, 차문화도 뭐 물론 이제 물이 안 좋아서 끓여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물을 먹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 스타일은 이제 우선 시원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중국은 차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 과외 선생 님이 있었어요. 네. 과외 선생님의 집으로 와서 중국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예의상 이제 더우니까 차를 대접을 하는 게 이제 예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서 차를 우린 물을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보관해서 더울 때 네. 시원하게 그 한 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원하라고 이제 녹차를 미리 우려서 그걸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 난 못 먹는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온 뜨거운 차를 맛있는 마셨단 말이에요. 아. 그 당시만 해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FC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네.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네. 뭐 진짜 주스 오렌지 100%는 아니지만 그 가루 타 먹는 거지만 아, 네. 예, 그런 걸 팔았는데 그런 거조차도 차가운 오렌지 주스가 없었어요. 미지근한 거나 따뜻한 오렌지 주스를 줬다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문화가 그랬었어요. 아.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차가운 음식을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본적으로 몸에 습관화돼 있는 거죠. 모든 음식은 예, 차가운 음식을 잘 안 먹는 거죠. 예,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형은 굉장히 열이 많다고 이제 돼 있고 저는 이제 반대인데 유전적인 영향도 있나요? 그렇죠. 유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예.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유전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고 예. 타고났다는 게 결국엔 유전도 결국엔 타고난 거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예. 아, 근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니까 좀 이렇게 근데 부모님을 봤을 때는 또 그런 것 같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뭐 이런 경우에 부모님 한 분이 열이 많은 분이 계실 수가 있고요. 네. 한 분은 몸이 차실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태어난 때 여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 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아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오. 예. 그래서 그렇구나. 뭐 예. 사주 같은 것도 보면은 생년월일 일시를 보는 것도 네.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예, 뭐. 그러면은 뭐 여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근데 뭐 여름에 태어났는데도 몸이 찰 수도 있고 몸이 더울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복합적인 거라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좀 체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저는 태어났을 때 그거 생각도 못 해봤네요. 네, 뭐 그것도 있고 보통은 부모님 한쪽에 어느 부분을 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따라서 네, 가장 크게 판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벌써 시간이 네, 아직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제 증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제가 몰아간 건 아닌가 좀 그렇긴 아니요, 한데 현재 네. 지금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몸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도 더 많고요. 아. 예 그리고 뭐 가짜열도 말씀드렸지만 예, 몸이 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80%는 아. 몸이 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모두들 이제 건강할 때까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예,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예,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Of love.